줄게 너의 스토리 슬프고 우울해 그럴 땐 내게 봐 그럴 땐 우리가 해결사 내게 하 집에만 있기가 갑갑해 네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 너 사랑 때문에 착잡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빡빡해 그래도 비리리리 비리를 불러보자 휘파람이라도 불어보자 그래도 기분이 안 풀린다면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자 사는 게 힘들어도 얼굴 찌푸리지 말자 정신 차리고 고쳐보자 팔자 고민하지 마 머리 빠진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달린다 언제든지 그대 ring my bell I can save you my baby D-Y-N-A-M-I-C Double D in the place to be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 친구들에게 전하기 사랑에 배신당한 게스피라도 현실에 막바를 담근 미스리라도 눈물 씻지 말고 다들 힘내라고 걱정 들러붙여 해방 yeah. 어떤 이들은 얼짱의 노예 어떤 이들은 학점의 노예 느슨한 넥타이 직장인들은 몇 달치 밀린 월급의 노예 Call me right now 네 고민의 무게는 두 돈 반 우리가 잘라내 죽겠다 두 동강 지금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a Let's dance with my fan.